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 날강도 미국에 가중되는 핵위협 공간은 종이의 무자비한 핵보복 대응을 유발시킬 것이다를 6월 20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이란 신문 게이한 인터내셔널, 쿠바의 브렌사 라테나 통신, 중국의 연변일보, 련영 신문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수상 연구 전국위원회, 더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전문 또는 여지로 보도했습니다.